호퍼가 뚫려서 죽었을 거야. 너 왼쪽에 턱 찔린 거 말이야. 너 진짜 운이 엄청 좋은 놈이야. 이따가 성형외과 선생님이 와서 봉합할 때 말해주겠지만 이건 진짜 1cm도 아니야. 정말 약간만 아래를 찔렸으면 바로 목구멍이야. 너 죽었다가 산 거라고. 어머니가 도착하셨다. 말 한마디 없이 내 발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으셨다. 난 정말 숨고 싶었다. 아주 긴 시간 어머니는 그렇게 쭈그려 앉아서 기도하셨다.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곳 싫은데 이상하게도 나지막한 어머니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렸다. 다행이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보다 수술 중이어서 어머니를 똑바로 볼수 없다는 게 다행이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야 일어선 어머니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업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딱세 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 번째, 나는 쓰레기였다. 두 번째, 쓰레기였기 때문에 재활용의 대상이 되었다. 세 번째, 나 같은 쓰레기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모든 천연 자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자원이 될 마지막 시대가 온다. 장난 아니죠? 언제 드신다?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삐딱이었어요. 왜 삐딱인지는 막 크게 설명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요, 여기 교회 문 앞에 혹시 내가 이러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내가 선교사인 걸 아무도 몰라요. 제가 개척한 지 1년이 됐거든요? 우리 교회 1층에 약국이 있어요. 그 약사 아줌마가 아직도 내가 담임인 걸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어렸을 때, 야, 삐딱이, 너 일로 와봐. 그러면은, 왜 자꾸 삐딱이라 그래요? 막 이렇게 좀 반박을 했어요. 야, 너왜 째려봐? 제가 언제 째려봤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저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나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 어릴 때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얼마나 삐딱하면 칼에 찔렸겠어요. 그렇잖아요. 보통 학생들에게 너 이름 뭐야? 뭐, 종현이요. 서종현입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너 이름 뭐야? 왜요? 너 꿈이 뭐야? 그러니까 왜요? 아, 난왜 이렇게 삐딱할까? 아, 진짜. 아, 난왜 이렇게 삐딱. 고민이 많았어요. 어른들이 뭐 말을 하면은 자꾸 왜 반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나도. 그 나는 왜 이렇게 삐딱할까? 불량품이 아닐까 생각하다가 제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갔는데 제가 공군을 갔다가 훈련소에서 퇴출을 당했어요. 그 단체생활 부적응으로 조교를 때린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아무도 안 때려. 되게 착해요, 지금. 뭐라는 거죠? 아, 근데 그래갖고 그때 제가 조교하는 그런 일 있고 나서 퇴출을 당해서 정신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그 정신병원 두달 동안 정신병원에서 살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알게 되고 나와가지고 소년원을 가게 됐어요. 소년원에 묶여서 간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뭘 알게 됐냐면 여러분, 난 내가 삐딱한 게 불량품이라 삐딱한 줄 알고 살았다고요. 근데 소년원 가서 설교하고 내가 뭘 알게 됐냐면 내가 삐딱한 건 불량품이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삐딱한 건요, 삐딱한 곳에 보내가지고 누군가는 삐딱하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삐딱하게 만든 내가 정품 중에 정품이었다는 거예요. 한정판이요, 한정판.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뜻에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이란 이름의 뜻은 한국말로는 하나뿐인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뿐인 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성으로 지어졌대요. 그 말을요, 눈두 개, 콧구멍 두 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성인 하나뿐인 그 특성으로 지어진 딱 하나씩밖에 없는 작품들이란 얘기죠. 아, 말 진짜 잘해. 지금 이해되죠, 제 말이, 그죠? 그러면 오늘 청년부니까 좀 저도 지금 물 만났어요. 왜냐면 요즘에 우리 소년원 애들한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막다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내용이 깊게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제가 며칠 전에 공부한 내용인데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요, 제일 처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아이에카라고 해요, 아이에카. 나 따라해볼게요, 아이에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어가요, 좀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웃긴 게 뭐냐면, 2인칭 단수를 때 우리는 너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카라는 말을 써요, 카. 근데 우리나라 말로 카가 아니고 없는 발음인데, 목구멍을 긁어서 소리는 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야! 할 때, 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우리 머릿속에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아니고, 아야. 이랬단 얘기죠. 그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아이에카에서 아이가 우리나라 말 어디에 해당하는데 이 어디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좀더 해석해 보면 그냥 장소를 뜻하잖아요. 이 아이에카의 아이라는 것은 신께서 지정하신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내가 지정한 너의 모습 그대로 내가 너에게 준 너의 자리에 서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의 사명은 여러분 남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내 모습 그대로 내게 주신 그 길을 걷는 게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남을 보고 남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내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는 것, 이거 예배와 다름이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물론 눈물 흘리고 손 들고 손뼉 치는 걸 찬양이에요. 근데 1차적인 찬양은 무엇이냐? 1차적인 찬양은 바로 이런 부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울을 보면서 내가 생각합니다. 난 너무 잘생겼어. 아, 난 너무 잘났어. 난 너무 이뻐. 우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게 소속된 창조물로서의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기분 좋아하고 나를 만족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찬양이라고요. 예, 창조주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자랑을 하면 그게 수익이 되는 거죠. 수익과 찬양은 진짜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힙합 찬양을 했을 때 사람들이 수익 넘친다. 전 그 말 진짜 싫어요. 나는 내 멋대로 내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내 모습을 뽐내고 있는 중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또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이 길었는데 그래서 랩을 한번 해보겠다 이건데. 자, 여러분 힙합 좋아하세요? 자, 여기 방송실에 잠깐만 제가 노래 틀기 전에 뮤트 해주세요. 디스트가 있어서. 아, 제 소리구나. 자, 힙합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좀 어린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그 아이돌 애들 제가 음악을 가르쳐요. 제가 사회적인 저의 직업은 음반 제작자니까요. 근데 제가 아이들이 힙합을 배우러 오면 제일 처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삐딱함이에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엄마 미소로 저를 보면 힙합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 잘하시네요. 자, 힙합을 할 때는 눈을 크게 뜨지 마세요. 눈 반만 뜨세요. 네. 이렇게. 내가 원래 눈이 반이다 그런 사람은 그냥 계세요. 반만 뜨고 약간 이렇게 늘어지세요. 이렇게 늘어진 다음에 비트가 딱 나오면 푸쥬 연습은요, 힙합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잘 안 해요. 원래는 힙합은 원래 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힙합 딱 할 때는 그냥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 이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들어. 나 노래가 딱 끝났어. 와, 이것도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별로 좋진 않아요. 원래는 딱 들으면 그 메시지를 듣고 아, 네 메시지에 내가 공감했다 그러면 예. 이것만 해주면 돼요. 원래 힙합에서의 가사라는 게 리얼도 있고 그래서 시랑 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예. 이 정도 아니면 내가 약간 영어를 잘한다 싶으면 그냥 What's gonna do, man? 아, 저 흑인 영어는 한 듯 안 한 듯 해야 멋있어요. 예, 알죠? 자, 그러면 그 노래 해볼 텐데, 그 인트로라고 있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까 전에 목사님이 딱 서 계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키가 크시니까, 약간 위에가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쓰면. 내가 여기서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부담? 괜찮아요? 이빨이 되게 잘생겼어요. 자, 그러면 자 비트가 나올 게 끄덕거리면서 제가 짧은 기도문을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노래를 그래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예, 설교 시작해 보죠. 자, 인트로 한번 들어주세요. 소리 괜찮아요? 같은 태도 아마 제가 아침에 청소년 무설교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그 장로님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노래하다가 중간 보니까 하다가 좀 빠른 노래를 했어요. 하다가 푸즈 해서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뒤에서 어떤 분인지 알겠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볼게요. 화면 보여주겠어요? Who is stronger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가장 강한가? 괜히 해석해드렸네요. 이런 교만하게. 뭔 뜻인지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말이요, 문어처럼 읽을 때랑 구어처럼 읽을 때가 다르다는 건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었거든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Who is stronger를 문어체로 읽다. 문어체는 글자로 써 있다. 책으로 읽을 때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누가 가장 강한가? 그렇죠. 문어체. 그렇죠? 근데 구어체로 한번 빠져나와 볼게요. 구어체로 빠져나 입구자 입으로 말할 때 자, 약간 연기를 감히 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걸 Who is stronger를 구어체로 말한다면 여기서 누가 제일 세냐?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완전히 나가볼게요. 이제 정말 현실로 나가볼게요. 우리 교회 애들이 다른 교회, 다른 교회랑은 안 싸우겠죠. 어떤 다른 지역 애들이랑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경찰서에 있어.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가 많이 맞은 거야. 그럼 우리 교회에 있는 깡패가 두 명이거든요. 얘가 하나가 우리 애들이 맞은 걸 알았으니까 열받았어. 그 경찰서 딱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내 친구 대가리 빵꾸냈냐? 뭐 이 정도, 그쵸? 그 Who is stronger는 그냥 문어체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예수님들 예수님을 다 아시죠? 근데 예수가 사는 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대로 현실에서 못 살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 성경이 문어체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긴 환경이죠? 보세요. 골리앗이랑 다윗이랑 싸우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그쵸? 이때 다윗이 나이가 제가 소리 지르게 되네요. 조금만 높여주세요. 마이크. 골리앗이랑 다윗이랑 싸워요. 근데 이때 다윗은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17살이에요. 17살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양치기 정보산업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이 어린애가요, 골리앗을 만나요. 골리앗은 장수가 커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누구간데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누구간데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여러분 고딩 때 이러고 싸웠어요? 여러분 고딩 때 급식 시간에 네가 새치기를 하였다. 누가 그러고 싸워요? 누가 그러고 싸워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동화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산상수훈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넓은 벌판에서 갈릴리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그 갈릴리를 가봤거든요. 정말 넓어요. 그 공간에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남자만 200인가 500인가 하여튼 몇백 명으로 적혀있어요. 남자만. 그러면 남자랑 여성이랑 같이 적혔을 경우에 곱절이 되겠죠? 그때 남자만 계수했으니까 그럼 200명이라고 적혀있다면 400명이었을 거고요. 근데 애들도 있었겠죠? 애들은 안 써지니까 그럼 애들까지 합하면 10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쵸?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하세요. 팔복설교라 그래서 뭐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일 것이다. 우리 생각엔 이래요. 예수님이 흰색 원피스를 입고 엘라스틴을 하고 나서 이렇게 걸어와요. 30대 초반 청년 이렇게 걷는 거예요. 서서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일 것이다. 멋은 있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넓은 들판에 1000명이 모여있는데 스피커도 없고 마이크도 없는데 혼자 나타나갖고 사람들이 뭐를 뭐? 가난하다고? 저 사람 목수 아들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문어체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안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보고 왜 감동이 덜한 줄 아세요? 그게 이제 동화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 있죠. 해리포터 그 영화 극장에서 보신 분들 있으시죠? 보면 빗자루 타고 날잖아요. 그거 보고 집에 와서 빗자루 타고 날려고 노력하세요? 안 하시죠? 우리가 성경들 보고 성경대로 안 살려고 하는 게 이거는 같은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 개신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설교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성경 안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흘려놓고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를 만나는 과정은 인격이신 예수를 실제 하는 예수를 만나서 그대로 살게 하는 것이지 지식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영적인 동행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 겁니다. 그런데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 언어가 야다라는 말을 써요.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듯이 지식으로 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이 내가 압니다라고 이해할 때는 그 사람을 내가 신체적으로도 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야다는요, 성관계 의식을 표현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제 아내를 여러분보다 당연히 잘 알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기가 좀 약간 야해졌는데요.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렇게 실제적으로 알아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다라고 표현하려면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와 같이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유리에게 얘기할 때 지적으로 동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 거하셔야 된다고요. 그가 내 안에 거하면 행위적으로 그의 말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안타깝게도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내가 성도라고 말하신다면 죄송하지만 교인이에요. 성도는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전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혹은 그런 감동이라도 있어야만 그가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기쁜 소식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생리 작용입니다. 배고픔 먹게 돼 있죠. 졸리면 자게 돼 있죠. 복음을 들어오면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내가 압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움직여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경이 글씨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과 여러분 마음에 있는 신앙이 실지 않은 신앙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될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보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죠. 예, 근데 저 예수가 아니기도 하죠. 그냥 그림이죠. 그런데 우리는 저 그림을 어릴 때부터 몇 차례고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보면서 저건 예수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마음에 사실 강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의 기억 속에 예수는 백마탄 왕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는 누더기를 입은 망자입니다. 왕자와 망자는 아예 커다란 차이가 있죠. 예수는 이런 모습이 아니죠. 자, 일단 해석해 볼게요. 왼쪽에 있는 예수님 보세요. 일단 개신교에서는 안 쓰는 예수님의 모습이긴 한데 백인이죠. 일단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에요. 근데 옷을 세 겹이나 레이어드를 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메시아라면 적어도 이래야 될 것 같잖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근데 어떨 것 같아요, 말투가? 메시아님. 커피. 막 이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 한번 보세요. 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우리 모교에 저런 그림이 진짜 크게 걸려 있었거든요. 전 벌써 어릴 때부터 이게 이상했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물어봤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예수님 겨털 어디 갔어? 털이 없어요. 그쵸? 여러분, 예수님의 인족이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황인족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은 샘족이에요. 원어는 쉼, 쉼이 뭐냐?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름족이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름에 되게 그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에서 그러면 에서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빨간 털을 가진, 뭐 야곱 그럼 뒤꿈치를 찾고 태어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럼 되게 웃길 것 같지 않아요? 뭐 신혼여행 갔다가 실수로 뭐 이런 거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샘족들의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 샘족들의 신체적인 특성이 있어요. 뭐냐? 털이 겁나 많아요. 이분들은 언제 제모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제모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해 안 되는 거 몇 개 더 보죠. 제가 칼 찔려봐서 알거든요. 저 정도 찔려서는 안 죽어요. 그리고 여기 치골근 보여요? 여기 치골근 보세요. 근육 엄청나죠? 여기 이거 예수님이요, 제자들 자는 사이에 혼자 레글레즈를 하루에 3,000개씩 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내가 회장님이 트레이너라고 들었는데 보세요, 대형근 보세요. 저 정도 대형근을 가지려면 내렸을 때 이만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도대체 가난한 목수 아들이 닭가슴살이 어디서 난 거예요? 가난한 목수 아들이 프로틴 쉐이크가 어디서 났냐고요. 지금 미화예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저 그림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저 그림은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백인들이 자신들의 얼굴에 예수를 대입했을 뿐이에요. 저렇게 생긴 건 아니라고요. 여전히 맞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그려봐라 할 때도 한복을 입힐 수도 있고 뭔가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싶을 거예요.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그렇지만 실제는 저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해요. 근데도 우리는 저 모습으로 인지해요. 왜냐면 예수가 우리에게 백마탄 왕자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보세요. 예수님, 그리고 머리는 또 언제 이쪽으로 다 옮겼어요? 그 이 목 뒤에 LED도 달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게 여러분, 저 보세요. 저 나무 있죠? 이 지금 이 기타 넥을 보시면 이게 나무잖아요. 나무를 저거는 가공을 한 거잖아요. 가공을 안 하면 만지다가 가시 박히니까 못 만져요, 저거를. 나무를 처음에 지금 깎아서 사포질을 하고 기름칠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죠. 그런데 어떤 미친 사람이 사람 죽이는 사형도구에 사포질하고 기름을 발라놨다고요. 이해되시죠? 이건 미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는요,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동행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만약에 성경학 박사가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건 못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잘 아는 것과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는 것 정말 너무 다른 거거든요. 자, 그래도 인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지가 궁금합니다. 실존에 계실 때. 그래서 맨체스터 학자들이 영국에서 고증 검증을 했어요. 고증 검증이라는 건 이런 거죠. 그 시대에 있었던 기후와 먹는 음식들을 조합해서 해골도 분석하고 해서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추론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랑 얼굴이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렇게 뭐 훨씬 키도 작았다고 하잖아요. 충무공 이순신이 키가 160이 안 된다고 추정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왜 긴 칼 옆에 쳐갈 때 그 칼을 보면 170, 160이 쓸 수 없는 칼의 길이래요, 그게. 그리고 수원 성곽이나 성곽들을 보면은 그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은 것들이 너무 낮아요. 그런 걸 보면은 고증 검증이죠, 이런 게. 예수님이 당시에 어떻게 생겼을지를 고증 검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얼굴이 나와요. 다음 화면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어색하죠? 근데 보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될 건 베드로예요. 이해되죠? 보세요. 베드로랑 예수님이랑 같은 샘족이에요. 같은 샘족. 여러분이 내가 황인족인 것처럼 같은 샘족인데 저게 예수님이면 말이 안 되고 베드로는 말이 돼요, 지금 상황이. 이게 우리의 오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이것도 근데 오해일 수 있죠. 왜냐면 뭐 그때 그랬다는 거지 지금은 모르잖아요. 어땠을지. 그래서 지금 현재 2017년에 이스라엘을 살고 있는 샘족 30대 초반의 실사 두 개를 갖고 왔어요. 비슷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한번 보죠. 다음 화면. 옛날 샘족들은 선블록이 없어갖고 얼굴이 까맸나봐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까맣진 않고. 자, 이게 샘족의 특성이 뭐냐? 털이 되게 많아요. 코로 뭔가를 가리켜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샘족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에 왔다면 선글라스를 꼈을까요? 안 꼈을까요? 어떨까요? 당연히 끼겠죠. 안 낀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경건성을 주장하고 싶으시겠지만 예수님이 거적대기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썬블럭이에요. 그 거적대기가요. 지금 왔다면 당연히 쓰시겠죠. 예수님은 유대라는 문화를 입고 오셨고 유대어라는 언어로 사용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언어와 문화를 이용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왔을 때 눈이 부실 때 이거 다니겠어요? 선글라스 쓰시겠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은 너무나 신에 가까워요. 그러나 그래서는 우리의 삼위일체론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예수는 완전하게 인간이었던 거라고요. 그 점을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다음 화면 보죠. 이건 뭐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잖아요. 이거에 이 영화에 의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한 작품 중에서 최초로 샘족을 사용했어요. 두 번째, 십자가가 정말 비슷하대요, 저거랑. 당시 거랑. 그런데 보세요. 왼쪽에 있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저렇게 장동건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잘생겼을까요? 저게 뭐니까? 영화니까. 저 정도 얼굴은 돼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영화에서 말하면 예수님 이러지. 옥동자가 나갔고 그 우리 마음에 이양이 안 돼. 이양이 안 돼. 그러니까 영화니까. 근데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 봐요. 저것도 영화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했대요. 지금 너무 잔혹하게 찍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저것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종교재판을 회부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될 때 어떻게 죽였냐. 통로에 묶어놓고 채찍으로 먼저 때리죠. 근데 그때 이미 탈수를 만들기 위해서 피를 뽑기 위해서 채찍에 갈고리를 걸어놔요. 그걸 휘두르면 그 갈고리가 몸에 붙어요. 뛰어나면 살점 떨어져 나갑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을 때 이미 많은 피를 쏟은 상태였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만들었어봐. 그럼 그게 드라마야 호러야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한 작품인데 등급이 19금이야. 이상하잖아요.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각색된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이 학회도 아니고 제가 오늘 이런 몇 장의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게 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 안다는 건 결국에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동행이 먼저이라는 것이고 그 동행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지적으로 뭘 알아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의 배경은 사랑이 되는 것처럼 어떠한 예수에 대한 공부에 대한 그 전조는 그 베이스는 예수를 향한 믿음과 동행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 제일 세요. Who is stronger? 그 사람이 제일 셉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 한번 말씀을 찾아서 들어보도록 하죠. 자, 네. 자, 내가 본문 하나를 읽어볼게요. 네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기면 네 힘으로 이긴 줄 알고 넌 교만해질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디안이랑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디안은 치약 이름 아니고 나라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디안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옛날에 일제 때 일본 정도 수준이고 나는 일제 때 조선 수준이에요. 되게 국력 차이가 커요. 근데 우리나라에 상비군이 없고 여러분들의 나라에는 상비군이 있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은 총은 없었겠죠? 칼 들고 하타 아도겠다 이런 거 배워.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 이스라엘은. 그래서 맨날 군인이 없어요. 군인이. 그래서 호미 들고 이렇게 농사 짓다가 전쟁이다 그럼 나가서 삽질하다가 전쟁이다 그럼 국력 차이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덮치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날 숫자가 몇이냐? 13만 5천 명이 왔어요. 제가 만든 숫자가 아니고 명량의 전처럼 역사거든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거 외우고 계세요. 자, 한번 확인하죠. 몇 명이요? 13만 5천 몇 명?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이 밀려오니까 난 쫀 거야. 내가 대장인데 이스라엘 지금 대장. 그 사람 이름이 기드온이에요. 그 내가 이 사사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에 상비군이 없어요 지금. 군대 조직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한테 사람 모아 그럼 가서 모으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사람을 모아 왔더니 몇 명이 모였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몇 명이요? 3만 2천 명. 3만 2천 대 13만 5천 명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쫄아야 되잖아요. 자, 13만 5천 대 3만 2천은 1대 4가 나와요. 1대 4. 이거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까 그 문제로 한 잔 하면 싸울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상태라면 못 싸우는 거예요. 선배한테 개기고 이런 거 어려운 거야. 그렇죠? 근데 1대 4 싸울 분들 혹시 계세요? 내가 싸울 수 있다라고 마음 먹으신다면 조만간에 우리 교회로 올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1대 4 싸우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기드온은 싸우기로 결정을 해요. 기드온이요 여러분 얼마나 남성적인 그 어떤 부정적인 남성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냐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이야.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성경에는요 남성 우월주의적으로 적혀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라는 걸 보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처럼 유대를 빛낸 100명의 위인 이런 게 적혀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위인들의 이름을 적는데 보세요. 사사 드보라는 여자예요. 사사 드보라는 여자고 그 드보라를 도와준 사람이 바락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장군은 남자예요. 자 여기서 사사는 누구죠? 여자인 드보라죠. 히브리어서에는 근데 드보라의 이름이 빠지고 바락 장군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우월주의라는 걸 알겠죠? 근데 거기서 제일 처음 거론되는 게 기드온이에요.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이 인물이 1대 4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대 4? 일단 저 많이 못하지. 인중 팍팍 때린 다음에 팍 하고 눈 탁 찌른 다음에 후추를 빡 일단 해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네가 만약에 여기서 이기면 너는 네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할걸?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교만할까봐 우리나라 군대 중에 2만 2천 명을 데리고 가요. 그 우리나라 몇 명 남아요? 만 명 나면 만 명. 네? 만 명 나면 이제 몇 대 몇이에요? 만 대 13만 5천. 1대 14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잖아. 우리의 기도는 또 한 번 덤벼. 또 한 번 싸울 수 있다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혹시 이번에 수능 보신 분들도 여기 계시죠? 저런 계실 수 있고 또 다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작년에. 자, 대학교 경쟁률이 1대 14예요, 만약에. 그 원서를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요? 넣는다도 있죠? 왜죠? 예비 합격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1대 14면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데 기도도 생각한 거 할 수 있을 텐데?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전쟁을 더 언밸런스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버렸냐면 이 만 명을 데리고 물을 먹으러 가라 그래요. 유대 광야를 가면 정말 덥거든요. 정말 목이 말라요. 건조하고 사막이라. 근데 여기서 장정 3만 2천 명을 모았다가 2만 2천 명을 선별해서 집에 보내는 대작업을 했어.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이 사람들에게 물 먹으러 가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여기입니다. 다음 화면.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아먹은 사람은 300명이었고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대요. 그러니까 만 명한테 그런 거예요. 가서 물 먹어 라고 얘기하니까 만 명 중에 너무 목이 말랐던 나머지 핥아먹은 사람은 300명이었고 그럼 나머지는 몇 명이란 얘기예요 지금? 9,700명이에요. 9,700명이 일제히 무기를 버리더니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먹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무기를 버린 사람들을 전부 다 집으로 보냈어요. 그럼 300명을 핥아먹었다 무슨 뜻이냐? 경계근무를 했다고요. 경계를 했다는 거야. 물 먹어! 라고 하니까 바로 마이크를 마이크래. 무기를 버리지 않고 물 먹어! 하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무기를 버리지 않은 300명만을 남겨두고 다 집을 보낸 거예요. 이제 몇 명 대 몇이에요? 300대 13만 5천이에요. 이때 기도는 결정합니다. 안 되겠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밀어붙여요. 300대 13만 5천이에요, 여러분. 이거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몇 대 몇일까요? 1대 450이에요. 1대 450. 죽은 거죠. 보세요. 여기 450명 있다 쳐봐요. 내가 체육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다리 떼고 내 머리 가슴 배만 한번 봐보세요. 150명 A조 B조 C조야. 150명이 내 머리만 까고 B조 가슴만 까고 C조가 배만 까면 너 어떻게 해요? A조에 만약에 여중생 150명이 있어요. 여중생 150명이 새끼손가락 두 개를 자기 무기로 설정했어요. 내 주변에 150명이 둘러섰어요. 얘들아 성교사님 두 대씩만 때리자. 300 떨어졌어요. B조에 고3 남자애들이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애들이에요. 얘들아 우리 성교사님 가슴팍 주먹으로 한 대씩만 때리자. 고3 남자애들이 150명이 가슴팍이 보여서 핫! 죽죠. 죽어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여기에서부터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줄곧 여기에서부터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이거 한번 외워볼게요. 여러분 지금 좀 피곤하신 분들이 보이시는데 제가 이런 걸 잘하거든요. 여기 완전 정중앙 있죠? 여러분 공부하시거나 일하실 때도 검지를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여기 중간을 세게 세 번을 정확하게 누르면 잠이 딱 깨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안 깨죠? 뻥이거든요. 이렇게 깨는 거죠 뭐. 아무튼 그래갖고 자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왜냐면 앉아있을 때 힘이 드는 이유는 혈액순환이 정지되기 때문에 집중도 떨어지는 거예요. 또 몸 한번 좀 움직여볼게요. 자 먼저 어깨를 올리세요. 올리세요. 올렸다 내리면서 할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서부터 따라하는 거예요. 할게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니 어떤 분은 어깨랑 팔꿈치 차이 모르시네요. 이렇게 하시네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맞아요. 자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일하세요. 지금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건 과연 무엇이냐. 네가 의지해야 할 조건은 네가 의지해야 할 전술은 너의 지식이나 너의 전략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게 재미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재밌게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요리를 해서 담아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해 온 게 있어요. 다음 화면. 저게 이제 제 중학교 때잖아요. 저는 당연히 제가 졸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란 상상 자체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제 친구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저게 이제 그러니까 몇 년도예요? 97년, 96년 이때니까 그때 한 반에 막 45명, 50명씩 있을 때예요. 근데 저런 애가 여러분 친구인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종현이 어디 갔어요? 어 종현이 칼 찔려서 병원에 있어. 한 달 뒤에 종현이가 이러고 왔어요. 어 종현아 괜찮아? 어 혈관 6개가 끊어졌는데 살았어. 한 달 뒤에 또 종현이가 없어요. 선생님 종현이 어디 갔어요? 어 종현이 오토바이 깔아서 병원에 있어. 종현이가 또 왔어요. 못 봐주고. 종현아 괜찮아? 어 오토바이 타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여러분이라면 내가 졸업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직도 자퇴의 개념이 있을 때였다고요. 아시겠죠? 아 자퇴는 퇴학의 개념이 있을 때였어요. 표정 보세요. 내가 졸업을? 이런 표정이잖아. 제가 졸업한 건 아마도 1대4 정도 되는 게임이었어요. 그러면 1대4 다음에 뭐였죠? 14대1이었어요. 한번 볼게요. 다음 화면. 그런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된 이 사건은 1대14 정도 되는 게임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정신병원에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퇴원을 했는데 이 노래 발매를 했어요. 근데 그때 멜론이 없었고 버스뮤직이 있었거든요. 근데 버스뮤직에 그 힙합 분야에 내 노래가 없어. 뭐 어디 갔지? 버스에 전화를 했어요. 실장님 제 노래 어디 있어요? 발매했대. 발매했는데 왜 없어요? 발매했대. 어디에요? CCM 카테고리에 가있대요. 그 내가 그랬어요. CCM이 뭐예요? 뭐도 예수님 어쩌고 하더만 가사 보니까 예. 그래서 힙합도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런 걸로 하죠. 그래갖고 이제 내가 CD에다가 그때는 USB 안 쓰고 CD를 썼어요. CD에다가 MR을 넣어가지고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제가 얼마나 뭘 몰랐냐면요. 제가 몸에 문신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나시티를 입고요. CD 한 장을 들고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전 찬양을 하는 사람입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누가 시켜줬겠어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랩을 하기 시작했어요. 길바닥에서 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아줌마였는데 툭툭 치는 거야. 키가 좀 작았어요. 아줌마 누구세요? 나 너 같은 애들 잘 알아? 갑자기 반말로 또 확 올라왔어요. 아줌마 나 알아? 나 너 같은 애들 잘 알지. 나 여기 옆에 소년원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야, 이 선생님이 뭐라냐면 너 지금 뭐 예수님 어쩌고 하니? 예. 야 너 잘됐다. 우리 소년원 와서 노래 좀 해라. 우리 소년원에도 일요일에 예배가 있어. 와서 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가 왜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왜 그러는지. 왜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너랑 똑같이 생긴 애들 100명 있어. 그래요? 그랬다 뭘 가르쳐진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근데 나한테 자켓을 꼭 입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고 갔어요. 가서 이제 랩을 하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찬양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당시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기분만 좋게 하고 사라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죠? 하나님을 알게끔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놓고 옷을 벗었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옷을 벗고 마이크를 딱 들었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뒤에서 목사님들이 내 문신을 보고 나 말 못하게 하려고 끈 거지.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요 이 마이크를 의지해서 설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설교가 스피커를 통해서 전해지진 않아요. 오늘의 설교 서중현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아, 그러나 마이크 좀 쓸게요. 기교를 부리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방금.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마이크를 놓고 아니 마이크를 딱 했는데 꺼져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뭘 몰랐느냐면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너 선교사 되고 싶어? 그럼 성경 많이 알아야 되는데 성경 맨 앞에 뭐가 있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성경 맨 앞에? 그쵸? 난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표지요 그랬다니까요. 그 정도 내가 뭘 몰랐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나 멍청하면은 아 저 사람들이 나 말 못하길래 꺼구나 이런 생각을 잘 못하고 고장인가? 뭐야 애들이 뭐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기도회를 인도를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멱살을 잡기 시작했어요. 천국가 이 새끼야! 뭘 봐 새끼 뭘 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보시면 야 나도 있어 나도 있어 꿇어! 막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헬세드라는 찬양팀인데 학부생들이에요. 근데 학부생들 중에서 이제 한 명이 정신이 좀 올바로 바뀐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뭔가 벌어지는 것 같은 거야. 키보드에 앉더니 반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한 명이 갑자기 드럼을 치기 시작했어요. 기도 집회가 시작된 거예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가 그때 이런 걸 느꼈어요. 이게 내일인가 이거? 왜 이렇게 신이 나지? 그래서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서 소년원을 빠져나가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교목이 소년원 교회에서 이런 모습 자기 처음 본대요. 소년원생들이 통성기도를 한다니 막 이러는 거예요. 난 뭐 맨날 안 그래요?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아 이게 어떤 나에게 있는 특수한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됐냐면 그게 전국 소년원에 소문이 났어요. 어떤 빡빡머리가 있는데 얘가 정신병원 나온 지 두 달 됐다. 근데 얘가 선교사가 꿈인데 얘가 또 힙합으로 뭘 한다. 근데 우리 애들보다 문신이 많고 얼굴은 우리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게 전국 소년원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그 선교사가 소년원생의 모습으로 간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내가 걔들의 형들로 여러 소년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를 발견한 고신이라는 교단의 목사님들이 너는 이미 설교자의 입이야. 너는 설교를 배워야 돼. 그리고 넌 공부해서 꼭 너는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청소년들에게 닿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 교육을 받고 제가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거예요. 1대 14 정도. 그럼 하나가 많았죠. 1대 450이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볼게요. 다음 화면. 이게 제가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20대 중반대인데 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 때 그러니까 애기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아 그냥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게 이제 태국인데 카오산 로드라는 곳이에요. 내가 저기를 어떻게 유입돼서 갔냐면 제가 목회학을 가려고 목회학 대학원을 가야 목회자가 되잖아요. 가려고 그 당시에 돈을 좀 모았어요. 근데 못 가겠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그래요. 너 네가 목사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럼 머리 길러. 네가 선교사? 야 그 와이셔츠 입어. 선교사? 야 그럼 그렇게 선교사답게 말해. 왜 자꾸 삐딱하게 서서 말하는 거야? 난 뭐가 이상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력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력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동시에 왜 나는 내 창조력을 잃어버리고 옆교회 목사랑 똑같기를 강요받고 있죠 나 지금? 이상하죠. 그래서 나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아놨던 돈으로 세계일주 티켓을 끊었어요. 40개국을 여행했어요. 정말 많은 종교인들과 정말 많은 나라를 둘러봤어요. 그 중에 태국이라는 나라예요. 저 사람이 인도 사람이에요. 내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날 불러요. 아, 에이시아 안 돌아와봐. 그러더라고. 그럼 갔어요. 너 누군데? 야, 나 시크 교인인데 너 나한테 점 좀 봐라. 돈 없는데? 아, 돈 아니야. 내가 점 봐줄 테니까 시크교 가서 기도 같이 하면 되는데. 어, 그래. 한번 해봐. 그랬더니 막 한국 욕이랑 미국 욕을 막 섞어서 써요. 쓰는 거 같이 막 말해. 막 쉐키 쉐키 빠빠빠 쉐키 쉐키 빠빠. 그때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요. 쉐키 쉐키 빠빠. 너 음악 만드는 사람이지. 이게 신기해요 지금? 난 별로 안 신기해요. 맞힐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 그리고 내 옷에 지금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붐붐 뮤직이라고 써있거든요 옷에. 그 제가 이걸 보나? 내가 그걸 안 신기한데 다시 해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시키 시키 빠빠빠 그러더니 너 사진 찍는 사람이지. 내가 여기서 놀란 거예요. 내가 학부가 사진과를 나왔어요. 내가 그 내가 이때도 내가 두 번째 개인전을 하고 간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사진 작가인 걸 어떻게 알아? 그 내가 너무 놀라갖고 예 형님 그 이제 따라 갔어요 거기를. 내가 식구교를 이제 가려고 가고 있는데 얘가 그래요. 넌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야. 너는 모든 미래를 알게 돼서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내가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정신병원에서 들은 설교의 제목이 기적이었어요. 미라클이었다고요. 근데 저 인도 사람이 미라클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서 죄스러운 거야 마음이. 그때 그랬어요. 야 나 못 가겠다. 야 가서 기적을 경험해. 모든 미래를 알게 된다니까? 너 내가 더 말해줄까? 내가 너네 엄마 이름 맞춰볼까?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뭐, 그래서, 아, 괜찮아. 나 그럼 몰라도 되는데? 무슨 소리야? 기적은 경험해. 모든 미래를 알게 돼서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자꾸 그렇게 기적이래요. 그 내가 한 번 먹였어요. 주먹으로 말고 입으로.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말하는 기적이 내가 생각하는 기적이랑 아주 많이 달라. 근본적으로 달라. 야, 어?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게 지금 모든 미래를 알게 돼서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야? 기적이래요. 야, 그게 어떻게 기적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나는 지금 미래를 몰라. 근데 나 안 두려워 지금. 이게 기적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걸어다닌다는 것은요, 미래를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지만 그러하여금 두렵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군대는요 처음부터 1대 13만 5천으로 싸운 거라니까. 13만 5천 대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 꾸준하게 우리의 스펙을 쌓고요, 꾸준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굴러갈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것에서 넘어지고 아니라는 거 알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또 알게 돼도 또 우리의 작전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네가 지금 의지해야 하는 건 바로 나를 의지하는 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너의 전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네가 이번에 딴 자격증이 네 삶의 전략은 안 된다는 거야. 이번에 네가 얻은 그 사업이 네 삶의 전략은 아니라는 거야. 네가 얻은 그 사업이나 아니면 네가 얻은 그 학식들이 결국에 너를 복음으로 인도하지는 않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판기로 인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저껜가? 어제가 아니고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걸 들었어요. 저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근데 이 목사님이 약간 말투가 그래요. 약간 기도의 스타일 말투 아세요 혹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이런 사람들은 말소리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표정으로 좀 마무리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냐면 기도하래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준대요. 하나님, 기도하면 다 줍니다. 안 줘요. 안 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해볼게요. 주님 천안입니다. 대마초가 필요해요. 안 준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판기가 아니에요. 자판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면 연단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면 억압도 주시는 거예요. 자판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비를 내리죠? 여러분들이 씨앗인가 보죠. 뭔가 자라나야 되나 보죠. 하나님의 계획을 뛰어넘는 우리의 계획을 갖지 마세요. 그건 우리에게 전략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전술이 안 돼요. 그러나 청년의 때가 되면 자꾸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처음 필요한 전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시기를 바라요. 간접적으로나마 오늘 앉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식으로 예수를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으로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한 가지 할 테니까 우리 악기 하시는 분은 잠깐 좀 나와주세요. 자, 피아노 가지부터 시작해 주시고 불을 좀 어둡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